말 수 없는 아픔 때문에 모든 것을 잊고 싶었네. 이 세상에 종말처럼 나의 이별은 영화 속에 숨어 있었네. 시실리아 내지 싫은 나의 가슴 알 수 없는 방문이었네. 이해함에 부족했던 나의 마음 너무 슬픈 시련이었네. 세실리아 세실리아 지난 날의 추억을 생각해 하네. 세실리아 세실리아 너는 나의 아픈 별 위에 이름이 되어 사랑의 의미 전하네. 그대 모습 뒤로 앉은 나는 무작정 걸었네. 사랑함에 부족했던 나의 마음 조금쯤은 미워하면서 세실리아 세실리아 지난 날의 추억을 생각해 하네. 세실리아 나의 마음을 조금쯤은 미워하면서 세실리아 세실리아 세실리아.